찾아 울고 나를 처음인데 거칠은 다과 옥수수 이거 가는 하울 벌판에 또다시 고향 생각 엉키는구나 백마야 백마야 울지 아울 소리 구슬피 떨려 나그네 가슴 속을 슬프게 하나